you, I'm all about you. This song is just for you. Be a white flag. 10분 전 머리 넘길 걸 그랬나. 향수를 괜히 뿌리고 나왔나 몰라. 왜 나 어색하지 자꾸 차가쳐. 눈치 챌라 떨리고 자신 없는 내 마음.